남조선 인터넷 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부산민권위원대가 5일 부산항의 미군 전용 부두 앞에서 각계층 시민들과 함께 미제의 전쟁 연습 중지, 사드 배치 계획 철회, 생화학 무기 실험실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